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. 하루가 지나면 괜찮아지겠지, 한 달이 지나면 잊혀지겠지, 두 달, 1년,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가 않아요. 이젠 정말 잊고 싶어요. 그 아이도 저처럼 괴로울까요? 하다가 한 가닥 눈물이 멋대로 주르륵 흐른다. 걸음 걸음 네 모습이 봐. 어떻게 웃어? 내가 어떻게? 아프지 너도 나처럼 눈물 나는지 너도 하루 종일 이렇게 추억에 사는지 아 꼭 나처럼